국제선구연맹컵 경기대회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국제선구연맹컵 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27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홍콩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남녀 선수들은 각각 1위를 하고 우승의 금메달들을 쟁취했습니다. 경기대회에서는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최봉임 선수와 리경성 선수에게 최우수상이 수여됐습니다.